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손군혁명 영도의 초짝을 새기신 56돌세 즈음에서 미얀마 미트 타르모 출판사 총사장 망망나잉 1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어 김정일 각각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손군혁명 영도의 초짝을 새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끊임없는 손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셨다고 하면서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옥년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